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노래 내 나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집채 작사 김혁 작곡인 노래 내 나라는 주체 45 1956년에 창작된 소중가요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모신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우리민의 크나큰 용애와 자부심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행복이 꽃피나는 아름다운 내 나라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랑, 통일된 조국에서 오보이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천만년 길이 살아가려는 우리 민들의 졸졸한 유문을 담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부드럽고 유창하면서도 열정적이며 환희적인 정서로 위대한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분의 3박자와 4분의 4박자의 불규칙적인 교체박자로 이루어진 선율은 인민들의 환희찬 감정을 생동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 내 나라는 우리 민들이 지니고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뜨겁고도 진실하게 형상한 것으로 해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저 하늘 높이 날고 돌아온 저녁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조경준 작곡인 노래는 주체 90, 2001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연은 푸른 하늘을 지켜선 인민군 비행사들의 끝없는 용예와 자부심을 깊은 생활정서로 노래한 작품입니다. 노래는 조국의 하늘을 지켜가는 남다른 긍지와 당과 수령께 충직한 하늘의 결사대로 살며 싸워나갈 조선인민군 비행사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비행 임무를 수행하고 인민들의 눈빛처럼 정다운 활주로 불빛들의 마정 속에 돌아올 때마다 가슴 속에 넘쳐나는 소자로서의 보람과 언제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에 안고 날마다 위훈을 창조해가는 도없는 긍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조국의 하늘을 철벽으로 지켜갈 불타는 맹세를 저녁마다 즐거운 문화생활의 한때를 보내는 비행사들의 낭만 속에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구성된 노래의 선율은 3박계통의 8분의 6박자 리듬을 타고 흐르면서 정답고 따뜻한 저녁의 정서를 그려보입니다. 노래는 인민군 비행사들의 독특한 생활정서를 진실하고 특색있는 시음악적 형상으로 그려보인 것으로 해서 우리 군대와 인민들, 특히 비행사들의 사랑 속에 널리 풀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